좋아하고 넌 날 기다리게 해. 아름답도록 아픈 내 맘은 너로 만들고 무너져 나는 깊은 맘 차고 기억이 뒤바뀐 뒤로 기억을 건넨 이곳에 차라리 날 가둬줘. 데자뷰 시간을 나도 모르게 속여 계속 멈춰있어줘. 데자뷰 망가져버린 기억에 눈 감아 서로 정해진 끝을 돌려놔. 운명에 사로잡혀 서글이 오만에 홀로 남겨 작은 곳을 걸으면 빛을 남겨줘. 여기서 난 너를 보다 외워. 너에 대한 사그림자가 돼도 좋아. 나는 너의 나는 네가 필요해. 기억을 속에 네가 있어. 네가 보여 너도 날 보고 있어. Say you.